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아, 또 한 분이 안 보이네요. 네, 오늘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계웅 씨가 또 놀러 갔나? 둘째 아빠가 됐답니다. 아, 그랬죠. 네. 계웅 씨가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아, 순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네. 아기도 건강하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조경 씨. 그래서 저희가 이 계웅 씨 대신해서 패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태종 씨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하일랜드에서 멋진 음악을 소개해줬던. 아, 저희가 그 1100년 된 오크트리 앞에서 음악회 네. 했죠. 그쵸. 그때 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비입니다. 아, 홍비 씨. 그때 아우 멋진 클라리넷 연주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네. 아, 근데 홍비 씨, 그때 출연하고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아, 저는 이름이 안 나가서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숙소 돌아가서 이제 저녁에 바로 이게 올라왔잖아요. 네.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아~ 잘 들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죠? 네, 목소리를 알아들었더라고요. 와, 목소리만 듣고 다 알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랑 이렇게 합류하기로 했는데 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합류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우연하게 그 오크트리 앞에서 연주를 하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계기로 이제 여기 제작진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이렇게 계속 방송을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기꺼이 돕는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아,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왜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꿈이 크잖아요. 앞으로 정식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합류해서 한 파트씩 좀 맡아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이제 좀 제안을 했죠. 일단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셋이 남자만 하기보다는 낫잖아요, 일단. 아, 그럼요. 훨씬 부드럽죠.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더 두꺼운 목소리 박팀장도 등장하실 텐데.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비 씨하고 같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비 씨가 맡게 된 코너도 있나요? 아, 제가 맡게 된 코너는 일단 저희 구원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찬송가 사연을 매주 한 사연씩 소개해 하는 그런 예,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찬송가 사연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좋죠. 예, 홍비 씨 이번 주 선정된 찬송가 사연 있죠? 네,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 믿음 더욱 지키리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작성자 행인님이시고요. 제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79년도 20살 되던 해 친히 나무에 달려 내 죄를 사하시고 사랑의 짝으로 선택한 교회 속에 나를 구원받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영상이나 서적, 원형 극장에서의 제자들의 순교 등 이런 모습을 보며 제 구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고난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고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구원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구원받을 대로 돌이켜보면 확실한데 난 순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어둡게 했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흐른 후 찬송가 외우기가 진행되고 저 또한 일주일에 한 곡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이 믿음 더욱 지키리 주가 지켜주신다 을 하루 종일 부르다 가슴이 쿵 떨어지며 시원한 안도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찬송으로 계속 내 맘에 자리한 어둠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이 가슴 벅차오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인이라는 분이죠? 네. 그리 감동적이네요. 굉장히 진솔을 하고. 태중 씨 어때요? 네, 우선 그 구원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한 번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답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게 참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있다, 준비가 됐다라는 게 참 공감이 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행인님께 선물이 있죠? 네. 심층수죠. 워터인워터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꼭 그 이름하고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비밀글로요.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 이야기를 안 했다. 이 장소가 네. 조금 추운데 태영 씨, 우리가 드디어 우리 공간을 만들었죠? 네. 우리만의 컨테이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송실로 합시다. 예.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네. 예, 걸레질도 하고, 이제 뭐 저희가 쫓겨나거나 그럴 리는 없죠. 뭐 그럴 수도 언제든지 또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시끄럽다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 필요해서 또 쓸 일이 있으면 우리 또 쫓겨나가요. 비켜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네. 지난 저희가 사연 읽다가 이렇게 이름 하나가 틀렸나 봐요. 작사가 이름. 예.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메모가 와 있는데 작사가 이름에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정정을 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 저희가 이름을 조금 바꿔서 크로비스라고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로스비. 예예. 환희 제인 크로스비로 정정합니다. 찬송가 사연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 홍비 씨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사연 당첨되는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태종 씨, 네. 예. 심층수 워터인 워터를 한 박스 보내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은 게시판에 비밀글로 연락처랑 주소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이런 분들도 올릴 수 있죠. 아,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냥 가볍게 네. 몇 줄이라도 진심만 통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정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선정 안 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아무리 글이 없어도 내용이 너무 공감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정성만 있으면 당첨이 네.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격에 좀 안 맞을 때는 또 제외되기도 합니다. 꼭 진정성도 있고 필요한 건데 지금 성격이 안 맞으면 또 뭐 저희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 주소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태종 씨. 아, 게시판 주소요. 게시판 주소는 아주 쉬운데요. 우선 숫자로 9. 네. 그다음에 원파인데요. wonpa.com 구원파.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억하셨죠? 네. 홍비 씨 기억하셨나요? 네. 네. 그 주의하실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소를 직접 쓰는 란에다가 구원파.com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란에 치지 마시고 예, 주소창에. 주소창에 URL이라고 돼 있죠? 제일 위쪽에 네. http.. 이렇게 돼 있는 거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사연에 이어서 게시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사연은 이 감동이 아주 밀려옵니다. 태영 씨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홍비 씨는? 네, 읽어봤습니다. 어때요? 읽어보시고? 저는 아까 읽어보고 잠깐 눈물이 약간 보였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태종 씨는? 저는 우선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정말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거는 일부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 설맞이 이벤트를 했었죠. 네, 특별 그렇죠. 이벤트. 네. 이 산소가 녹아 있는 물이 아닌 음료를 뱅기를 태워서 보낸다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회의 분에게만.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에 계시는 별이아님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안 받으시고 한국에 있는 친구분한테 보내겠다고 하셨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이 구원파였는데 잠시 지금 멀리 있는 네, 친구분이. 자주 얼굴 못 보게 돼서 이 친구가 다시 교제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사연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음료의 교회의 기도 실어 버대게. 안녕하세요. 27회 글라세 당첨자 밴쿠버 별이아입니다. 잘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라세 한 박스를 해외로 배송해 주신다기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글라세를 그냥 우리 가족이 마신다면 좋은 것으로 끝나고 보내주신 분들 역시 기쁘시겠지만 아버지는 무엇이 기쁘시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주변 외부인들을 생각해 봤는데 일반 생수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물의 중요성을 모를 것 같아서 모임 사람 중에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청년회 때부터 알게 되었던 친구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7년이나 모임을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놀랐습니다. 왜? 모임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개인적인 문제로 오랜 세월을 잠들어 있었구나.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보내고 싶었고 그 물로 인해서 다시 모임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생기더군요. 미주방에서 당첨된 선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차여차 친구한테 보내려 합니다 라고 사연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사는 곳 가까이에 모임 친구 가정이 살고 있어 그곳에도 연락해 놓았습니다. 지난 주말 밴쿠버 시간 새벽 3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받았다. 내일 교회 가기로 했어 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네요. 팟캐스트 사이트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담긴 것이니 잊지 마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친구와 잊지 않을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글라세가 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 이 참 저희가 읽었던 사연 중에 가장 멋진 사연 같아요. 해피엔딩. 예, 해피엔딩으로 물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이 음료가 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했네요. 거기다 플러스 많은 분들의 기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신자매님이 이제 구원파가 될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를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의논하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지난번 또 글 중에 네. 제주도 전도 집회에 모시고 한 분이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게시판에 예, 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셨어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해결이 됐답니다. 예. 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남편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야, 이 참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간다라는 게 우리한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홍비 씨 어때요? 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이게 저희가 우구파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이제 구원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다들 믿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네. 이번 주 뉴글라스의 당첨자는 이 별유아님과 또 한 분이 계시죠. 지난주 팟캐스트에 소개해드렸던 전도 집회를 듣고 와서라는 글을 남겨준 푸른 하늘 은하수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네. 이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축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 주세요, 두 분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드렸는데. 사연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고요. 예, 네. 많이 많이들 게시판에 글 좀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찌뿌둥할 때 불러 주십시오. 10분 운동 박 팀장님 나와 주세요. 박 팀장님. 박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 속의 10분 운동 네클리어 박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최근 한 주 동안 계속 이제 지방 그 출장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주로 있으면 일주일 내내 이제 서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 자연 운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앉아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운동이 잘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아예 포럼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락킹 체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락킹 체어? 락킹? 락킹입니까? 락킹입니까? 정확하게 좀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시는군요. 헷갈리긴 한데 이제 흔들의자라는 이제 뜻인 것 같습니다. 흔들의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앉아보겠는데 앉아가지고 손을 엉덩이 아래에다 넣어보십시오. 그럼 뼈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만져지는데요? 예, 그렇죠. 양쪽에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안 만져지신 분은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 뼈가 흔들의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동글동글한 뼈가요? 예, 이 뼈가 흔들의자처럼 이렇게 약간 그 흔들의자 모양 아시죠? 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이 그 골반 쪽에 혈관이나 신경이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이쪽에 몰려 있는데, 대부분 우리 생활을 보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 앉아 있게 되면 이제 피가 심장에서 짜서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서 한번 꺾이죠. 잘 예, 꺾이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제일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심히 생각해 보면 배꼽 아래쪽에 질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제 뭐 자궁이든 아기 주머니든 아니면 뭐 생식기든 주로 다 이렇게 배꼽 아래 있고, 남성분들도 이제 나이 들수록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전립선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그쪽에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돼서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피를 짜 가지고 이게 발까지 가야 되는데 발까지 가는 것도 이제 좀 어려워지고요. 발까지 갔던 피가 이제 올라올 때 판막이라는 걸 통해서 올라오는데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면 그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꺾여져서 느려지는 건가요? 네, 속도가 달라지니까. 예. 이제 피는 심장에 짜는 힘에 의해서 발끝까지 가서 이게 밀린 판막의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앉아 있는 상태가 되면 심장에서는 똑같이 피를 짜는데 그 발끝까지 가는 피가 이제 점점 올라오는 때. 게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도 문제 생기지만 판막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골반 주위 부분을 피가 잘 흐르게, 그리고 이쪽이 그 피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상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하체가 두 부분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상체 움직이는은 일단 무릎을 이제 편하게 잡으시고, 손으로요, 양손으로, 네, 양손으로 양무릎을. 양손으로 이제 무릎을 잡으시고, 최대한 가슴이나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등이 휘네요. 예, 등이 휘고 꼬리뼈 쪽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그렇지. 잡고, 예, 등을 활처럼 휘는 겁니다. 네, 등을 최대한 앞쪽으로 가슴을 내밀. 앞쪽으로 쭉 빼고, 네. 그렇죠. 등을 활처럼 휘고. 예예. 예. 이게 네. 이제 상체 자세고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 반대로 활처럼 등을 말아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 배를 쏙 집어넣고 그렇죠. 고개를 숙여주시고 등이 새우등처럼 이렇게 말아주시는 겁니다. 등을 새우등으로 예. 이걸 한번 다섯 번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에 가슴을 최대한 앞쪽으로 쭉 내밀고 양손은 양무릎을 잡는 거죠? 예. 당기는 거죠. 무릎을 당기고 예. 당기면 훨씬 등이 약간 뻐근하다는 네. 느낌이 들죠. 당기시고 등을 말아주시고 다시 반대로 하나, 예. 요 동작이 하나입니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나 다시 또 가슴을 최대한 당기시고 등을 말아주시고 등 말아주시고 이때 고개는 어디를 봅니까? 고개는 아래쪽으로 그 등이 최대한 더 잘 말리게끔 숙여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셋 앞으로 가슴을 내밀 때는 고개는 어디를 봅니까? 뭐 약간 위쪽을 보면 더 가슴이 더 많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먼 하늘을 봅시다. 네, 먼 하늘을 예, 보고, 예, 예. 다시 등을 말아주시고 다시 말 때는 예. 땅바닥을 봅시다. 땅바닥을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주시고 하체 아까 그 뼈 부분이 흔들으자 모형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앞뒤로 같이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슴을 내밀 때는 엉덩이를 뒤로 좀 더 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고 지금 하체를 설명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등을 마를 때는 공이 굴러가듯이 등을 말면서 앞에 발꿈치를 약간 들어주게 되면 엉덩이 부분이 이제 뒤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체만 앞뒤로 굴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하체 부분이 약간 골반을 약간 운동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골반 부분에 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엉덩이에 손 넣어가지고 양손을 넣어서 만져진 그 부분을 그렇죠.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하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흔들, 이제 흔들. 상체랑 같이 앞뒤로 하체는 이 흔들자 모양처럼 구르고 아니야 하체는 상체는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폈다가 새우등처럼 말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앉아 있을 때 한 10개 단위든 뭐 20개 단위든 이렇게 이거는 몇 개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몇 개는 상관없는데 지난번에 내장 운동은 100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말도 안 되는 개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 예. 이거는 뭐 하라고 안 합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제 그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최대한 하면 뭐 10개에서 20개 정도씩 중간중간마다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체 부분만 상체보다도 살짝 부분만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제 아래쪽에 혈액순환이나 신경을 눌리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 졸립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앉아게 오래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할 때도 이 아래 부분을 흔들자처럼 이렇게 살짝 계속 앞뒤로 굴려주시면 이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냥 피순환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또 골반 주위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이걸 그 이 운동을 이야기해 주신 이제 그 개발자분이 허리가 이제 좀 불편하셨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됩니다. 해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네, 진짜 시원해요. 네. 당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원하고 허리에 있는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 팀장이었습니다. 아, 네. 정정 보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주셨는데요. 우리 구원파표 달걀 편에서 이 달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정정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달걀이 이제 뱃속에서 나오면서 굳는다라는 표현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고 이 우리 정치자께서 알려주신 걸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달걀은 달걀 뱃속에서 이미 딱딱해진 채로 굳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달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이거 신기하네. 그러게요. 굳어진 채로 나오면 얘도 좀 고통스럽겠네. 똥꼬가 조금 아플 텐데. 그런데도 달걀은 잘 낳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2부에선 누가 나오세요? 귀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요 1부에서 2부 이렇게 장소를 옮긴 게 처음이죠. 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장소 옮기는데. 야, 근데 이 장소가 서귀포 이 남쪽 바다인데 멋집니다. 예, 제 창문 밖으로 바다가 수평선이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 놀랐어요. 홍비 씨도 여기 와봤나요? 저는 네, 한 3년 전에. 자, 저희만 떠들지 말고 오늘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을 만나려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로 날라왔습니다. 네. 이분은 삼성동의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사장님으로 계셨던 김 사장님입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함 본 적 있나요, 태종 씨? 아니요. 김 사장님? 명함은 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름에 그 짠식이라고 써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나기 소금도 하시나요? 예, 예, 예. 소금을 직접 만드십니까? 그렇죠. 그 염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고. 아버님이 한 4, 50년 가까이 운영하시다가 이제 작고하시면서 물려주신 거라. 예. 그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 있죠. 이게 천일염이죠? 천일염. 예. 전혀 다른 게 들어가지 않은.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아주 그냥 매스컴을 몇 번 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안군에서 제일 큰 염전 이래 소개가 되더라고요.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염전은 맞나요? 예, 규모가 개인 염전 중에서는 제일 크고요. 주식회사로 합자로 된 건 따로 또 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 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먹는 소금과 천일염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태종 씨도 뭐가 다르죠? 천일염은? 우선 이 성분이 바다에 있는 이제 성분이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 바닷물 정제해가지고 따로 만드는 거랑은 이렇게 성분이 너무 다르고 특히 같은 천일염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의 생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조사도 했는데 그 나기 소금 가봤습니까? 네네네. 가서 다른 데 있는 소금도 다 채취해가지고 성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중금속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기 소금에서는 중금속이 아예 불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제 보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저희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소금이 죽어 있잖아요. 예. 근데 소금도 병이 걸려요. 이게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 병은 아니지만 이게 갑자기 고질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소금 모양이 불규칙하고 소금은 거의 한 주사위 모양으로 좀 육면체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설탕 비슷하게 쭈글쭈글하게 생기는 게 네네. 근데 그 소금은 고질염이라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 그게 생기고 나면 계속 나와요. 전염병처럼 번져가요. 근데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생태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천일염이 다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맞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태종 씨한테 소금을 듣고 있는데 그때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아. 네, 태종 씨가 그래서 아주 그냥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나기 소금의 천일염은 미네랄이 완전히 살아 있고 주변 생태계가 완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생태계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급 소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중금속도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환경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네. 그런 소금인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프랑스에까지도 수출이 됐어요. 네. 선생님 소금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명함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저기 염전이 사실은 그 위치 네. 그러니까 염전밭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앞 배류라든지 주변 환경들이 오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주변에 염전이 몇 군데 있는 거를 전부 사들일 계획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염전이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규모가 딱 갖춰진 염전이에요. 모든 게 갖춰진 게. 저수지도 엄청 크고 한 2만 평가량 되는 저수지가 있고 그 물 관리를 잘 해야만 좋은 물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영세한 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 공동우물을 쓰다 보니까 물 관리가 안 돼요. 오염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 시설이 또 저희 이제 아버님인 경우에는 그 바닥에다가 도자기 황토 타일을 깔아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40년 넘게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염전이 거의 대부분이 비닐장판이죠. 네. 요새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긴 바뀌지만은 저는 그 비닐장판 자체가 갯벌과 공기 를 막아버리는. 그래가지고 여름 되면은 막 기포가 생기고 이제 밑이 아무래도 썩을 거 아니에요.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환경 오염도 되고 또 뭐 요새 시설을 자꾸 지금 뭐야 자동화 시킨다고 좋게 한다고 현대화 시킨다고 하는 시설들이 원래의 자연이 만들어준 그 법칙에 거꾸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음식에서 소금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소금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우리 살아가는데. 네. 근데 소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근데 꼭 나기 소금이 이렇게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가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그래야 될 것 같은지. 어차피 근데 이제 이 염전이라는 곳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10만 평이 넘는 엄청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벌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자연 그대로 놓고 요새는 천일염을 원래 생산을 해야 맞는데 지금 현대화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거의 다 사람들이 다 그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비닐장판을 깔고 물 수로도 그냥 오픈하면 되는데 PVC 파이프에다 그거를 해가지고 하고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그 뭐 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라는 저것 때문에 그다음에 소금을 이게 미리 갈아버리면 미네랄이 다 파괴가 되는데. 가는 소금을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놓고 그걸 다 소금물을 씻고 간수 빼기 전에 미리 갈아버린다 이거죠? 예, 다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탈수기로 돌려가지고 입자를 다 깨버려요. 아, 탈수기까지 돌려서?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원래 창조할 땐 나온 그 결정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금의 결정체. 예, 그게 다 파괴가 되면서 미네랄이 파괴되고 맛이 써지고 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보니까 너무 제 생각하고 안 맞았어요. 아. 농수산부 쪽에 그 제일 높으신 분이 비서를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자고 제 염전을 뭐 이렇게 조사를 다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지에 있는 염전이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 사람들 동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정책이 자꾸 자연스럽게 되질 않기 때문에 다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 염전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달인데 그때 저희는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 지금도 사람들이 일하기는 힘드니까 자꾸 이런 것을 그 타일을 걷어버리고 이 저 장판을 깔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장판이 굉장히 편한가 보죠. 왜냐하면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빨리, 그러니까 까만 비닐 장판이라서 햇볕을 봤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소금은 바닷물 말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 소금의 성분이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쓴 맛이 나거나 해로운 거는 좀 빠지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탁 말려버리는데, 이쪽 나기 소금은 우선 생태 습지를 먼저 진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 바다 푸들들이 이게 자라고 있는 곳을 진하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저절로 축출이 돼서 나와요. 그럼 이제 깔깔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소금 성분이 자연적으로 한번 조정이 된 후에 다시 소금을 결정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을 생략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고 늦더라도 자연이 이 만든 소금 그대로의 결정체를 얻는 거네요. 나기 소금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관하고 간수 빼고 뭐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거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간수를 빼야 되는데 아까 탈수기로 돌리는 문제는 짧은 시간에 그냥 몇 분 안에 그걸 빨리 간수를 빼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를 자꾸 시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디고 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생산성도 낮고 잘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먹어봤을 때 요리를 해서 먹여줘 봐야만 사람들이 안다 싶어서 그래서 몬테를 사실은 그 영업 장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예술가가 이제 직접 요리를 하잖아요. 항정살 스테이크라든지 양갈비 스테이크라든지. 저도 양갈비를 먹어봤는데 이 나기 소금에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사장님께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른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요 항상 소금을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소금 알갱이라도 넣어가지고 마시면 미네랄이 보충이 됩니다. 네, 뭐 그 그런 식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그 뭐지 코코아 있잖아요. 그 코코아에다가 소금 두 알을 넣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넣는 거를 눈 감고 먹으면 구분이 돼요. 아 당연히 되게 좀 더 짜니까. 아니 소금 딱 두 알요. 정말 두 알. 두 알. 두 스푼도 아니고 그 두 알 세 알 딱 넣었는데 맛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텁텁한 게 딱 없어지고 뭔가 깔끔한 맛으로 딱 변환이 되더라고요. 먹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드셔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게요. 홍비 씨 어때요? 아니 요리 하시죠 집에서? 네 요리 좋아합니다. 나기 소금을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금을 그냥 맨 입으로 먹어요. 왜냐면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죠. 근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소금이 영양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거를 파괴한다 생각하면은 다른 소금은 사실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염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균형이 맞게 돼 있을 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그냥 막 만들다 보면 이게 성분 조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쓴맛도 나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죠. 이거를 그대로 조금 성경에 옮겨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그이 그대로의 천일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네. 나기 소금의 천일염처럼. 네 맞습니다. 심 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성경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귀 소금인가? 아, 그게 처음에 이 이제 조각가분이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나귀 표라고. 상표를 몇 개 등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금쟁이 소금이나 뭐나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요새 그 소금은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이소부바에 나오는 꽤 많은 낙이 소금 가마 메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물에 빠져서 손뭉치를 나중에 주인이 보복을 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밌게 듣거든요. 한번 딱 들으면 안 잊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레스토랑 이야기. 근데 사장님 이 풍채 풍기는 이 아우라 자체가 백작 분위기예요. 아, 미치겠다. 비주얼이 안 나오니까. 몽테를 그 이 삼성동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이죠. 예. 뭐 하도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제 부각을 해가지고 엄청 사치 화합판에 방탕의 장소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로비 장소도 되고. 예, 저는 먹고 마시다가 망한 사람 되는 거고.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뭐 그건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저도 거기에 운영 사장입니다. 거기에 몬테에는 제가 어떤 지분을 뭐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운영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근데 지금 그 몬테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세상의 그 주막에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쉬러 와가지고 자기 인생도 얘기하고 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위기 완전히 차별화된 그러니까는 이런 음식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뭔가 이걸 기획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뭔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이상하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제일,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매상이 가지고 이거 맞아요, 월급 주고 살아요 이거 저한테 항상 걱정스럽게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다도협회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화가협회 또는 뭐 음악 쪽에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건축 쪽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뭐 의사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군들이 이렇게 친목 모임들을 갔더라고요. 몽테에서 네, 이제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뭐 음식 제공하고 하는 건데 와서 못 모르고 왔다가 이게 뭐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은 처음부터 투어부터 꼭 하게끔 이렇게 그 장소 레스토랑에서 투어가 있습니까? 원래는 그 입장 요금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박물관 입장할 때 요금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입장 요금도 받으려고 했는데 뭐 프랑스까지 가야지만 겨우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진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하니까. 아, 거기 진품도 몇 개 있었었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와서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자기들 상상 바뀌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을 자주 나가서 보지만은 어떤 레스토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예. 지금은 다 상업화가 돼가지고 옛날 것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요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배울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 모든 분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리사들도 많이 놀러 오고요. 손님들도 오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성공을 좀 하셨다 하는 사람들 유명 인사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은 다들 그런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생활의 여유도 있고 회사 CEO들 뭐 명단을 밝혀 세월호 사건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밝혀도 되지만 그냥 안 밝히려고 네, 하는데 하여간 뭐 그룹 회장님들도 뭐 그렇고 이런 분들 또 오고 이제 와서 보시면 정치인들도 뭐 상당히 높으신 분들 이렇게 또 오셔서 거기 다녀간 사람들 다 힘들어했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 나오실까봐.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거기서 뭐 정치적인 로비나 뭐 이런 거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로비 하기 위한 분위기 같으면은 손님들한테 뭐 검찰에서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국회 무슨 감사인가 받고 있는데 이 몽태 사장 몸 아프다고 한 번도 못 불렀는데 한번 저 전화로라도 그 손님 내 얘기는 뻔히 이제 변명처럼 들리니까 거기서 제일 자주 오셨던 손님들 그걸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증언 좀 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음악회 때 주로 저희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제가 기타 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회 때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 뭐 고등학교 선배님도 있고 뭐 동창들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뭐 피아니스트고 뭐 이런 분들이고 사업하시면서 또 취미로 하시는 분도 이런 분들을 이제 초대해다가 음악회를 했었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서로 제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에 대해서 논하고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세상에 어디 가봐야 그런 유기농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느냐. 검찰한테 직접 그분들이 다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거기서 한번 그 분위기를 보지 않고 겉으로 보면은 이게 오해가 가서 그런데 말로 설명해도 우리 말은 다 변명이라고 들으니까 예,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내가 증언 서겠다고.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몽태는 이 세상과 좀 차별화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사교의 장소로 만든 겁니까? 네.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게 저 그 뭐 몽태를 위해서 써주신 건 아닌데 딱 그때 그 방에서 사진 찍다가 나오셔가지고 그 글을 하나 쓰셨거든요. 그게 향기야 향내 음아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 이 따끈따끈한 거래 하면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읽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향내음아. 예. 저한테는 그러셨지. 예.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향기가 그 동안에는 겉모습만 사람들이 보고 그 좀 이상하게 이단시 취급을 했는데 그런 장소에서 거기에 그 층 전체가 사실은 빵집도 있고 샤브샤브도 있고 그래서 고객들 오면은 몬테뿐만 아니라 그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예. 스시집부터 시작해서 뱅 돌아가지고.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을 운영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첫째는 예술성이 놀라고 눈에 확 보이니까 몽태 시계 같은 것도 그거 뭐 진짜 그거 몇 천만 원짜리 예, 명품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품 시계가 한 개인가 거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조각가가 이제 아버님한테 선물로 옛날에 자기 조각을 팔아가지고 시계만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직접 다 본인이 이 조각가가 직접 만들어요. 시계를요? 예. 조립은 조립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한 50년, 100년 된 그 오래된 회중 시계를 어떻게 그걸 손목 시계화 시킬 수 있었는지. 그 회중 시계를 가지고 디자인했던 옛날 그 앤티 시계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그 글씨 아라비아 숫자 하나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거를 참 잘 살리더라고요. 조각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래거든요. 지금 명품 시계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찍어내고 그중에서 좀 저거 하는 것은 스위스 뭐 그 저기 전시장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시장에 가보면은 장인들이 직접 1년에 한두 개만 깎아서 만드는 시계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은 한 1년에 모든 부품을 자기 손으로 깎기 때문에 뭐 한 1년에 한두 개밖에 못 만들죠. 그런 시계를 이제 명품 시계라고 이렇게 치는데 이 우리가 만든 시계는 옛날 그 해중시계 예술가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시중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시계 시장이 이제 종로사가 뒷골목 가면 많은데 그런 데도 있고 뭐 어디 저 좀 많이 있어요. 중고 판매상이나 이런 데 가면 해중시계 싸게 파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리도 용접해서 붙이고 도금도 하고 또 뭐 시계 줄도 때로 잘 어울리게 맞추기도 하고 전부 이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명품 시계라는 정의가 엄청 비싸게 주고 사다가 모집해 놓은 게 아니고 엄청 싸게 사다가 직접 수공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은 거군요. 예, 우리가 이제 만든 그 명품 시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예술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는 게 개념이 있는 거지. 그 뭐서 비싼 걸 사가지고 브랜드값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드님이 선물했던 아버님한테 그거 한 개인가 제가 아, 딱 하나만 그 굉장히 네. 그 값이 비싸게 준 상구고 네. 나머지는 다 저렴하게 해서 명품으로 만든 거네.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쵸. 그 시계 자체가 그 명품 브랜드의 시계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십 개 수백 배 되는 게 다 명품이라고 뭐. 그래서 그걸 압수했다. 네. 저도 좋은 거 배웠네요. 실상은 종로사가 뒷골목에 가면 그 엄청난 명품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좀 약간 객관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기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 몽테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결국은 말하면 수익 사업이 아닌데 돈을 많이 누군가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치스럽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있을 때 일반적인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이게 뭐랄까 그러면 구원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다가 그 헌금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다 써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된 겁니까? 지금 그 시설하고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제 그 저하고 그 저학가분 하고 해가지고 거의 합자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걸 샀어요. 네. 사고 시계도 직접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이카 카메라를 그때 막 한꺼번에 6대씩인가 사가지고 그걸 진열을 해놨는데 그거 다 저 유저배 거라고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 근데 검찰에다 항의를 했어요. 내 거 왜 다 가져가느냐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왜 눈 뜨고 그걸 뺏기냐. 피아노도 내가 몇 대를 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라 사장님이 예, 직접 예, 투자를 하기도 하고 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조각품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크게 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해서 거기다 네. 다 갖다 놓고 그 공간을 다 메우지 않습니까? 네. 예, 요리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본인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는 그 조각가의 그 작품성을 이용을 한 거죠. 사업을 공동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구원파의 헌금이나 이런 성도들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하신 분을 저희가 오늘 만나서 직접 증언을 듣는 거네. 네, 저도 네. 뭐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럼 몽테가 추구했던 게 지금까지 이 구원파의 외부에서 비춰진 모습에서 탈피해서 네. 예술과 고급 문화를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만든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 몽테 크리스토가 대한민국의 좀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다 인정하죠. 검찰에서도 그 인정하시던데 사건 끝나면 놀러 오겠다고 꼭. 아 그랬어요? 네. 잡지만 보니까 잡지에 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거기가. 그럴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걸 느끼시는 모양이더라고. 네.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왜곡을 많이 시켜 세월호가 한 게 아니지만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언론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많은 왜곡을 해가지고 그 부작용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만 봤어도 많은 진실을 알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 음악 좋아하시죠? 네. 이 서귀포 바닷가에서 들어보는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사장님 어때요 클라리넷 소리? 아 예, 아니 진짜 잘 어울린다 표현을 하자면. 사장님도 좀 음악 하시잖아요. 아 음악은 전공은 아니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타만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사장님과 함께 대화 나오는 이 장소가 제주도 예. 서귀포 남쪽 바다에 있는데 몽테크리스토에서 이렇게 남쪽 바다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2년 조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좀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좀 복잡한 그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급히 수술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병원 처치는 일절 안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편하게 우리 방법대로 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또 여기가 유기농이고 참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사는 데 있어서 공기라든지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그동안에 그걸 너무 멀리하고 그 식습관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뭐 거의 뭐 맨날 밤늦게 다니고 식사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도 있었고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그런 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워낙 저 또 기타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기타 통 하나 들고 여기 왔었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수술을 받고 네. 그 이후 병원 치료는 전혀 안 하시고 네. 그냥 여기 내려오셔서 예. 기타 통 하나만 메고 예. 노래 부르시고 예. 공기와 맑은 공기와 유기농 음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예예. 예. 아. 저 지금 그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됐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게 굉장히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하는데 하여간 그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 마음에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생활에 힘들고 하지만은 마음에 어떤 미소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여기 와가지고 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뭐 구원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측근 뭐 이렇게 하면서 조사도 막 처음에는 막 엄청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는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이제 그걸 옆에서 봤을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서 더 오히려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혼돈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참 그 오랫동안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와서 보니까는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도 점점 그게 오히려 더 힘과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이제 병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건강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찾아놓고 속에 어떤 없으면은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또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시 이제 어째서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와가지고 우리 그 녹차밭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 다니면서 좋은 공기 쐬고 햇빛 받으면서 참 느꼈던 게 너무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참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에 불과하지만은 여기 주변에 이제 가까운 형제분들도 이제 설명을 제가 듣고서 자연에 대한 얘기라든지 참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에는 전혀 바쁘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아.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이 저 방송인가요? 하기 전에도 제가 생각하기를 그동안에 살았던 것을 한번 정리를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동안에 내가 그런 가치를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았고 철없이 또 그 내 육신의 힘을 쫓아 살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질러졌던 많은 그 내 잘못들 그런 죄에 대한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자책이 많이 오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 예,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느끼면서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점점 그게 이제 강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이 참 먼저 그 죄송하다고 또 제가 잘못 살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저를 아는 분들 중에 저 때문에 많은 피해라든지 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끼쳤던 게 분명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말로 어떻게 말로라도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반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 그 잊고 살았던 게 제일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느낀 거는 가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뭘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내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살다가 맞출 수밖에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다든지 했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또 당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한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좀 하루하루가 가치가 있고 예, 그걸 정리를 하면서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정리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숙연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몸이 아프셔서 제주도 와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나가면서 중요한 게 첫 번째 가치관을 이야기했어요. 생각과 가치관, 그 다음에 공기, 햇볕, 뭐 유기농 음식 이렇게 자연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의 소중함을 몰랐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장님 그 구원파에는 언제 들어오신 겁니까? 에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때, 2학년 말, 3학년 때, 예, 그 서울에서 사실 이제 저희 큰 누님 지금 돌아가신 누님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 큰 누님의 그 결혼하시고 그러니까는 저기 사돈대죠. 그 연결돼 가지고 이제 저를 했는데 그때는 73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복음을 알게 됐죠. 아. 고등학교 때 그 전부터 좀 삶에 대한 뭐 인생이 뭐 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무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는 천주교를 조금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이제 성경을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또 조금씩 배우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일반 교회에 갔을 때에는 좀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진지함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싫은 데에서 도대체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냥 몇 번 다니고 안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후로 이제 갈등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그 결혼하고 큰 누님이 결혼하고 지금 독일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소개해 주는 사돈 그분이 이제 한번 방송국에서 집회가 있는데 극동방송국이죠. 서울에 그때 극동방송에서 모일 때예요. 그때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아마 권목사님이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아마 모였었고 그때 아마 서울 모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한 조그마한 집회를 했었어요.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자고 그랬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누가 그 저분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러 가자는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온 게 벌써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은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 종교생활만 하다가 광신도 이제 그 젊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세상의 일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싫었는데 한번 가서 보자고 했는데 전혀 그때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히 기성교회에서는 얘기도 안 했을 때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일주일간 집회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 고 목사님이 그렇게 열강을 하신 단지 이제 고 목사님이 이제 그 나오셔서 그 칠판에다 대고 확 설명을 하고 성경은 사실이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기억은 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 가졌던 그 어떤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러니까 첫날부터 야 이렇게도 성경을 푸시는구나 그냥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분위기 자체가 내용은 모르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분위기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복음 설교하고 밖에서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제가 좀 느끼겠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뭐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끝에쯤에서 하여간 뭐 어떻게 됐는지 그 권 목사님이 소리를 쳤는지 한번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라다가 몸이 좀 이렇게 지르르 전기가 오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한번 받았나 봐. 지금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구원인가 보라. 참 저같이 단순한 사람이 지금 참 없어. 아, 이게 구원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탁 나와서 그 고모님이랑 물어볼 때 구원 받았냐 해결됐냐 그래서 오늘 해결된 것 같다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도 찌리를 하고 그 얘기는 안 해도 하여간 뭔가 이제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두고 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집이 그 연희동에 살았는데 버스를 한 네 정도인가 타고 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그 집에 가면은 그때부터 좀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제 생활은 죄로 꽉 차 있거든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좀 이렇게 여유도 있고 생각이 남들처럼 이렇게 막 각박하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집안도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유로움 속에서 그 당시에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분방하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을 하나 얻어주시면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이런 판인데,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 내 멋대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저는 바로 수긍이 항상 갑니다. 죄에 대해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런데 이제 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집에 가 자기 전에 이불 깔고 자기 전에 항상 빌었습니다. 이제 벽에 그때 저희 할머님이 다니시는 천주교의 그 십자가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 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걸로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성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은 꼬박꼬박 그 극동방송 집회는 갔습니다. 이제 집회 끝나고 2층에 이제 성경 좀 물어보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좀 하러 왔다 그랬더니 조그만 방으로 데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이제 어떤 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안 나는데 나보고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요즘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서 그 밤마다 용서해 달라고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 목소리가 나타나서 자식아 네 죄 다 용서했다 이런 소리가 들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아니 못 들었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답답해서 그 확신을 없는데 그 어떻게 저 그 사느냐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내가 상담받으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화를 그때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만은 그때 상담 시간이 한 10분도 안 되고 짧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좀 수줍음이라고 할까 다른 사람하고 길게 말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제 그 저 성경책을 딱 펴면서 요한일서 거기 딱 짚어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그동안의 그 죄에 대한 생각 그것이 딱 보니까 주님이 용서해놨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 기절 딱 했는데 내가 괜히 헛고 기도를 했구나. 이미 해놓으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했지 하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됐다고 이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다음에 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얼른 이제 도망하다시피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까지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된 거네요. 저는 그 단순한 그 말 한마디 얻어 들음으로써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그 해결 대놓고도 한 두 달 동안인가는 그게 구원인지 몰랐어요. 이제 구원은 그때 쩌르르 한 거 받고 이거는 이제 말씀에서 뭔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래 보니까 이제 그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성경 기준. 그러니까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인 사람도 없고 너무 모르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그때 70몇 년? 73년도 4월 달에. 극동방송국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 예. 이때 얘기 들으면 전 굉장히 신선해요. 그런 데서도 모였었다는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는 뭐 일주일 내내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 지역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 요새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되시고 구원파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수양회도 참석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간 적 없고 계속 이 안에 계신 겁니까? 예, 구원파 교회 저는, 안에? 예,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학사관이라는 데 있죠. 군대를 그때 군대 갔다 오고 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대학생들 기숙사가 사무국에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사무국에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사무국이 들어온다고 기숙사를 밖으로 좀 내보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를 제가 이제 홍은동에 그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2층 주택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한 20몇 명인가 그러니까 본인 집을 기숙사로 해서 제공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전세비를 받고 아버님한테 드리고 이제 그 이제 학사로 그걸 만든 거죠, 학사로. 정말 그때부터 계속 같이 사는 삶을 사신 거네요. 네, 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뭐 최근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이 모임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다른 건 뭐 자신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이 모임에서는 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는 예, 누구한테든지 얘기하고 저희 자식들한테도. 다른 얘기는 못해도 뭐 그 얘기는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모임하고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아야만 내가 거기서 같이 자라고 같이 크고 하는 것이지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게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모임을 떠나서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이 자꾸 딴 데로 유혹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 회사에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 들어왔지만은 그러기 전에 또 방황도 좀 하기도 했었지만은 모임만은 예, 안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 안에서 예, 방황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 자부심은 대단하고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 모임을 모르고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오래된 사람들 중에. 그래서 뭐 조금 서운한 일 당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임 안에 있으면서 정말 진지한 그 형제 간의 사랑과 교제 모임에서 나오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모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동안에 큰 수확이 아닌가. 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근데 구원파는 모임 하는데 이 모임을 교회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좀 일부러 교회란 말을 두고 모임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린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하면 너무 큰 거를 축소시켜서 우리한테 다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큰 교회 일부인 모임이다라고. 구원파 교회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른 데서는 오해를 해서 우리 구원파만 뭐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 우리가 우리만 교회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교회 중에 일부다라는 것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표현이죠. 사장님께서 지금 73년도에 해결이 되셔서 구원파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 넘어요. 네. 그럼 그동안 이렇게 같이 해왔던 이렇게 동료 분들이 네. 지금까지 쭉 같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이 구원파 교회에서 나간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참 그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아, 거의 없어요. 예, 대화를 40년간 쭉 이렇게 예, 처음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 1회 그 대학생 수양회를 대구 안지령이 거기서 했을 때에도 그때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일주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연장을 해서 뭐 보름간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모임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을 때 정말 그때는 막 가슴이 터지도록 꿈이 부풀어 있었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얼굴이 딱 기억이 나고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떠나가든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일단은 그 가치 기준 그러니까 사는데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치 기준에 대해서 뭔가 달랐구나 그동안 살면서 다른 길을 다시 가려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그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뭘 추구하고 살았느냐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기준이 뭐 예를 들어 정확해 가지고 처음부터 쭉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길로도 한참 가고 정말 그런 일을 했지만은 혼자 또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 모임 안에서 하다 보면은 오래 살다 보면 나 같은 나쁜 재성이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도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몬테에 있으면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사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단순히 화려한 어떤 삶의 어떤 그 즐기기 위한 그걸로만 만약에 모임에서 본다 하면 분명히 다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위한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가기 위한 그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고 한다면은 그 안에는 그 즐거움보다는 말입니다. 생활한다는 게 즐거움도 있지만은 진짜 즐거움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난이죠. 예. 즐거움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고난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지금 뭐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분이 정해주신 대로 그 시대에 나타난 그 모임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가야지 맞지 내 개인의 생각에 의지해서 가는 것은 그거는 잘못 가는 거다는 게 성경에 잠언서가 어디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할 때 어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이 안에만 있으면 말입니다. 돌아서주고 할 때까지 좀 참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빨리 판단을 한다 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한 형제를 잃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어떤 생각이 다르든지 생활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더라도 끝까지 여기 모임 안에 있을 때까지는 또 있으려고 본인이 할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거를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남을 비판하고 그 괴롭혔던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요새 반성을 좀 하고 삽니다. 네. 73년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종교적인 삶으로 갈 것 같아서 무서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종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동안 원래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이렇게 전공하면서 최근에 여기 와서도 뭐 영화관을 만든다할지 또는 뭐 이렇게 저 그 음악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할지 하면서 아 여기 내려오셔서도요? 예, 예. 이제 음악인들은 뭐 옛날에 몬테 있을 때 어울렸고 했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참 어떤 테두리라는 게 없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예술을 통해서 예, 예, 예. 혹시 그 감각을 찾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좀 살려서 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가지만 묶여 있는 거는 좀 어떤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사고 틀이 그건 객관성도 없을 수 있고 생각의 밸런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음식도 한 가지만 좋아하면은 편식을 되듯이 그래서 그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는 건 맞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것은 잘못하면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종교적인 어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직업이 그런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도 그런 누구든지 다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탈피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이제 뭐 영화를 통한 또는 뭐 문학 예술을 통한 그런 걸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생각이 자유로워지면서 좀 그 한쪽에서 탈피하는 그런 게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객관성 있게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내 겉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내 자신을 잘 못 가꾸고 오직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남한테 비춰지기가 깔끔하게 또 그런 좀 잘못된 종교인들 뭐 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더 그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세상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폭넓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사람 못 되지만은 그런 걸 바라고 저기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아.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예술가시잖아요. 네. 예술가시고 창조자신데 모든 것의 기준을 창세기 때 다 만들어 놓으셨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식물, 동물 모든 것을 디자인을 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라고 하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하나님 작품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 하면은 소리에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눈 하면은 시각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냄새 맡는 영역이 있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창조할 때 인체를 만드실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인간이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창조물을 가지고 예술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예.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예. 숲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든지 동물의 털을 가지고 뭐 악기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방 예. 하는 거죠, 말이에요. 음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은 뭐냐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던 분이 모든 걸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잘 배워나가고 그 기준점을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창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지금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들이 거기서부터 풀어져야만 되는데, 지금 인간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기준점을 나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봐서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내가 봐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고, 미의 기준이랄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금 그게 아마 요새 현대 미술로 현대 그 아트로 바뀌면서 더 심해졌을 겁니다. 이제 퇴폐로 흐르고 이미 모든 예술이 퇴폐성으로 흐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전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가 다 도저히 사람들은 저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뭐 마약이라든지 막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일찍 사망을 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술가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기준점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예술의 기준을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가면 괜찮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 좀 삐뚤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의 예술은 하나님을 위한 걸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알지만 그걸 하면 내가 안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있고 즐거워서 자꾸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가 예술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인간이 보기에 아 좋고 서로 공감하는 거. 우리도 오늘 음악을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듣기에 아 좋았다라고 했으면 이게 그러면 인간의 예술인지 이게 하나님의 예술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해서 지금 네. 생각이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네. 예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과 인간이 좋아하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네.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지금 좋아하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움직이기 전에 네.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전에 네. 기준점을 알고 만든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인트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네. 먼저 그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생활이 바뀌고 네. 내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먼저 이제 생각이 바뀌면 뭐 습관이 바뀌고 그런 자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예술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차가 있는데, 네. 녹차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네.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먼저 행동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뭐 차를 마셔보고 네. 또 사람들한테 들어보고 뭐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 어디가 유명하다더라 거기 가가지고 또 녹차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 기존의 세상에서 발표된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맛의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면 녹차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염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별이 안 가요. 맛을 보면은. 그러나 그 생산자들의 그 과정 그걸 알게 되면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녹차를 얘기했으니까 녹차를 만들 때 그 맛을 구별할 때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느냐 그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몸이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술에 찌들고 뭐 하고 담배나 피우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녹차를 갖다가 차 맛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감각기관에 마비가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유기농도 안 먹고 음식에 대해서 피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맛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이 정리가 안 되고 그건 하나 습관인데 그 정확한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생활이 없었으면은 그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또 그 차를 맛을 보는 입장도 그렇고 그 재료를 생산하는 녹차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뭐 농약 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낸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 제품을 그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빌려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포장을 잘 해서 그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래의 어떤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녹차에서 직접 생산을 해보고 유기농을 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세상 방법과 거꾸로 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기농 농사가 솔직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은 아이 뭐 다 포기하죠. 근데 이거를 미련하지만은 그 창조주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 녹차 창조주가 만드신 녹차인데 그거를 유기농으로 재배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만든 거하고 그거를 갖다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끝까지 그걸 지켜온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그 만든 사람 생산자 생각도 다르고 제품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분명히 정직한 어떤 오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셨는데 인간한테는 사람들이 자라나면서부터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거짓말 속에서 쌓이다 보고 그 어떤 원래 가치 기준을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묶여서 살다 보면은 그게 좋은 걸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것을 자주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 분별력을 좀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듣는 것도. 그러니까 태아교육부터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려서부터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감각기관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배운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이나 예술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습관이에요. 네.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에서 운 좋게 그걸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런 게 얻어질 수 있고.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서도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맥락이 되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계속 중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음악이라는 거 예술을 아까 분별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술의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초가 신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악기라던가 그것도 다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 이제 내 내적인 그 나의 고뇌와 이런 거에 조명을 비추다 보니 나쁜 것도 나오고 예술로 이제 그게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자연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우리한테 부여를 해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예술이라면 그 중심이 정확하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예술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녹차도 마찬가지고 염전을 운영하실 때도 가치란 딱 그 하나였잖아요. 깨끗한 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저는 예술 신. 얘기해서 잠깐 멀리 갔다 왔습니다. 다달보고 장시간 지금 사장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마칠 시간이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예술 얘기도 나오고 가치 기준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가 얼마만큼 틀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 아니면 이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같이 교제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힘을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 교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없었던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비 씨는 오늘 느낀 점이 뭡니까? 굳이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벌써 73년 되고는 가셨다고 하면 저는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끝까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셨던 생각이나 제가 지금 하는 고민이나 별로 이렇게 기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청년들이 듣고도 참 공감이 많이 간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모임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방금 누가 얘기하셨지만은 교제 속에서 배워나가는 그것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모임을 또 이끌고 가시는 분들 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모임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올인하고 사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터전이 정말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2세대들이 이제 우리는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 위에 2세들이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제 간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40년 넘게 달려오면서 너무 느꼈고 조그마한 오해 때문에 벗어나간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거 100분의 1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뭐 진짜 다른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모임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 모임에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문화예술적으로 요새 이제 나타나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 희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찾아 헤매거든요.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면 모임 것은 일단 무시를 하는 경향도 있고 아예 섞이질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데 다 돌아다녀보고 세월 다 허비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때 와서는 늦으니까 꼭 조금 어렵더라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특히 문화예술 요새 나타나는 제대로 좀 알아. 제가 몬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도 그거고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와서 보고 입을 못 열 정도로 그 부러워했던 공간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 하는 거 단순히 사치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빠진 게 아쉽네요.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예술과 고급 문화의 사교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몽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몸은 비록 많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자연의 소중함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사장님의 강인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이 건강한 삶을 기원하면서 우리는 구원파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